I'm falling into you. 거울 속 너 모습은 불타올라. Yeah. Wanna shooting star, I wanna shooting star. Yeah. 불현실 속 널 그저 extra. Yeah. 저 외로운 네온 사이 멍하니 바라봐. 나를 찾아와 어두운 이 밤에 나를 쫓아와. I'm scary now. 넌 빛을 밝혀줘. 난 홀로 여기 서 있어. 꽃이 또 다시 피어나 우리들의 무대. Can't stop me now. 언젠가 날고 싶어 자유롭게. I feel like Spider-Man. 이 순간 fly away. 난 그런 존재가 아닌 hero. 자유롭게 날고 싶어 fly. 난 그런 존재가 아닌 hero. 자유롭게 날고 싶어 fly. 난 그런 존재가 아닌 hero. There I fit, oh there I fit. 영 또는 나의 영웅이 되게. Yeah. 재미없는 이 생각지근 날감은 조등에 졸라매고 걸어본 눈을 감았지 않아. 내가 본 천장은 파랗던 무뚝감이. 너도 매번 영웅을 가슴에 담고 멀리 향해. 소심했던 영웅들로 너와 손을 잡을 제 위에 또 원. 우린 이 세상의 원. 넌 빛을 밝혀줘. 난 홀로 여기 서 있어. 꽃이 또 다시 피어나 우리들의 무대. Can't stop me now. 물처럼 단단하게 strong baby. I feel like Hercules. It's super fly away.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hero. 자유롭게 날고 싶어 fly.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hero. 자유롭게 날고 싶어 fly. 제가 아닌 hero. Hero. 팔랄라 쏟아지는 저기 빛. 팔라는 내 메이크업 벗어줘 shit. Have a new pitch. 나 killing 마지막 biscuit. 단단히 잡아 크게 판을 벌려라. 까만 어둠 속에서 절대 내 놓지 않을게. Another day. 떨어버린 이 꽃에서 아름답게 피어날래. 난 그런 존재가 아닌 hero. Hero, hero, hero. 자유롭게 날고 싶어 fly. Hero, hero, hero.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.